안녕하십니까. 비밀의 제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여러분들께 광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5일 오전 11시에 말이에요. 우리 작은 자교회 회원 여러분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비밀의 제 시청자 여러분들 야외 예배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밀의 제 시청자 분들 가운데서 말이죠. 가난 성도분들 계시는데 아직 그 작은 자교회에 주인하지 않으신 분 있으시면 5월 15일 날 오전 11시에 광화문에서 야외 예배를 갖도록 할 테니까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 자교 성도 여러분, 우리 정기적인 모임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모임을 폐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꼭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잖아요.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떡도 떼고 말이죠. 말씀도 나누고 또 서로 나눌 것이 유무형의 것들 나눌 것이 있으면 좀 나누고 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 날 그때가 일요일인데 말이죠. 오전 11시에 장소는 광화문에서 우리 야외 예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기 원하냐 하면, 노래를 뭐 한두 곡 정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말씀을 말해요. 제가 드릴게요.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 분이 선창하시고 따라서 읽는 시간을 갖고 말이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배에 그러면 뭐 목사 설교가 주였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목사 설교가 없는 거죠. 목사 설교가 없고, 그 다음에 그때는 비밀의 제 방송도 다른 시간으로 지금 정하진 않았어요. 다른 때로 바꿔서 비밀의 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지금 세월호 문화 행사 같은 거 했을 때 말이에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와서 조금씩 말씀을 나누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부터 24절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꼭 이 말씀만을 가지고가 아니라 이 말씀이 담고 있는 하늘 뜻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셔서 그 밖에 관계된 여러 성경 말씀들을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나누고 말이죠. 또 제가 그 텍스트의 컨텍스트와 이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황화. 그러니까 2016년 대한민국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그 상황화를 하시는 거죠. 그 텍스트, 그 본문 말씀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이죠. 복음을 상황화하고 전달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들 하시고, 우리 작은 자교 성도분들은 꼭 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3분 정도 하시려면 3분 정도 하셔도 되고, 5분 정도 하시려면 5분 정도 하셔도 되고, 그래서 몇 분이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신앙 고백처럼 말씀을 좀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한 분이 하시든가 해서 기도문을 작성해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문, 작성된 기도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 좀 하시고 말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정확하게는 예배를 완전히 마친 게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광화문 광장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하고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침이 고기를 말해요. 몇 바퀴 도셨으면 좋겠어요. 몇 바퀴 도시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행진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식사하시면서 친교를 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못 갑니다. 어느 분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가냐고, 제가 못 가죠. 저 9월에 가겠습니다. 못 가고요. 여러분들끼리 그렇게 모여서 목사 없이 예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설교 없이 말이죠. 꼭 5월 15일 야외예배입니다. 광화문에서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기로 할 테니까 작은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가능한 한 모두 다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비밀의 이제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특정교회에 출석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때 좀 참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이 간질간질 거려가지고 말이죠. 말하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오늘도 방송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목캔디를 입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말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믿음 그러면 주제는 큰데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말을 나눠봐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의를 내린달지 아니면 터미널로지를 말씀을 드린달지 했었을 때 그렇게 길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뭐 저는 그리 신뢰하거나 뭐 하지 않지만 뭐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은 좀 적합하지 않고요. 그렇게 따르지 않는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무슨 웨스트민스터 뭐 무슨 교리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소요리의 문답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이런 책들을 봐도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히 길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그 여타의 지금까지 이제 목회자라든가 아니면 신학자들이 쓴 믿음에 관한 책들도 보면 예들은 많이 있어도요, 그걸 정의를 한달지 아니면 좀 설명을 한달지 했었을 때 그게 그리 길지 않더라 말이죠. 그래서 이게 주제는 굉장히 큰 건데 사실은 정의 같은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그걸 길게 말씀을 드리기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일단 처음에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댓글창을 통해서 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지난주에 큰 일이 있었죠. 국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재 세력을 심판을 했어요. 그런데 심판이 뭔가 조금 좀 어정쩡하죠. 왜 그러냐 하면 전통 야당, 지금 현재 야당이 말이에요. 전통 야당의 색깔을 온전히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전에는 독재 세력과 각을 세웠단 말이에요, 야당이. 그런데 지금은 독재 세력과 각을 세우지 않아요. 대선난에도 온갖 불법이 총동원됐었는데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대선 불복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야당의 그 후보였던 분이.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극악무도한 독재 세력이 여러 가지 이제 부품 공작 같은 걸 했었을 때도 말이죠. 거기에 각을 세우지 않고 말이에요. 그들과 같은 의견을 내고 말이에요. 예를 들면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한 폭발이다라고 야당에서도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심판을 하기는 했는데 이 심판이 속 시원하진 않다.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특이한 사항이 있었는데 물론 그 이전서부터 있었긴 했지만 기독교에서 정당을 또 만들어서 후보를 냈죠. 제가 목이 간지러우니까 또 물을 마시겠습니다. 뜨거운 물을 마시면 조금 가라앉고 말이죠. 목 캔딜러도 좀 그렇긴 해요. 기독자유당에서 말해요. 두 개를 얘기했어요. 이슬람의 상륙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이 할랄 식품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이슬람의 상륙을 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상륙을 막아야 된다. 이슬람 세력이 대한민국에 침투해 오는 것을 우뚝 볼 수 없다 이거죠. 안준영님 반갑습니다. 우리 정종건 집사님 논산 가시는군요. 근데 말이에요. 아, 참 이게 답답할 노릇이란 말이죠. 왜 그래요? 예수께서는 유대교라는 이교 집단에 몸소 가셨단 말이에요. 회당에도 직접 가셨잖아요. 유대인 회당. 그렇죠. 직접 가셨는데 그들이 예수 앞으로 찾아오는 걸 예수님 막으신 적 있나요? 아니, 자칭 그 기독교 국가라고 떠버리고 있는 그 이 기독교계에서 말이에요. 그들이 직접 오겠다는데 이걸 막는다는 게 이게 어떻게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잖아요. 직접 오겠다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찬스예요. 중동지방에 뭐 선교가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뭐 텐포리 지역이라고 목숨 걸고 아프가니스탄도 샘무께서 보내 그랬는데, 그렇죠. 거기도 이슬람교고. 아니, 거기 왜 가냔 말이에요. 그렇죠? 주의도를 전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직접 오겠다는데 이게 참 막는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하고 위배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당을 만들어서 내세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슬람의 상륙을 목숨 걸고 막아야 된다. 뭐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어요? 동성애법을 제정을 하겠다는 거죠. 이 동성애가 가정을 다 깨뜨리고 온 사회를 문란하게 만들고 말이죠. 그래서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버린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방송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 다시 몇 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동성 간의 사랑을 제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정이라고 적극 지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반대하고 있는 동성애는 동성 간의 섹스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동성 간의 섹스만을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를 하지만 이걸 법을 제정하겠다? 전 여기 반대예요. 왜냐하면 뭐든지 법대로 다 하면요, 나라가 다시 독재가 돼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가능하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사회는 뭐냐면 유토피아도 그러잖아요. 가장 적은 법을 만든 사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자꾸 만들어내는 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법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고쳐지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이 법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그리고 법을 세게, 아주 그 예를 들어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강하게 주는, 그렇게 법률을 고친다고 해서 사회가 건강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뭐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꼭 그렇게 사회가 변해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미국이 그래요. 미국이 옛날에 공항에 1930년대에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그때 술을 못 먹게 했거든요. 술을 먹지 마라, 이게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미국에는 양주가 750ml를 fifth size라고 하거든요. 750ml. 그게 그거보다 좀 작은 사이즈가 있어요. 그거보다 작은 사이즈가 pint 사이즈가 있고, 그거보다 더 작은 게 또 half pint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half pint 사이즈는 병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술을 못 먹게 하니까 술을 먹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법을 어겨서라도 술을 먹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붓주 안에 이렇게 넣게 하기 위해서 술병이 이렇게 곡선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법 가지고 뭐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뭐 그런 걸 법으로 제정해놨다고 해서 미국에서 술 소비량이 줄어들었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미국 사람들 그 독한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셔요. 그 대형 슈퍼마켓에 가보면은 얼마나 그 술, 그, 섹션이 큰지 몰라요. 한국 사람 술 많이 마신다고 그랬는데, 그 섹션 있잖아요. 그 크기는 미국 슈퍼마켓이 제가 보기엔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법을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되게 많은 예가 있을 텐데 그건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동성애를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지만, 동성간의 섹스를 반대를 하지만 법으로 다스리겠다?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윤리 문제를 모두 법으로 통제하려는 건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 알잖아요. 미니스커트 단속하고 입었다고, 장발 단속하고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걸 주장을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 기독자유당이라는 게 얼마나 생각이 촌스럽고요. 아, 후진적인지 몰라요. 두 가지를 크게 들고 나왔는데, 이슬람의 상륙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동성애법을 제정을 해서 그 나라를 건강하게 지키는데, 우리 기독교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정당을 만들어서 이와 같이 사회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 뭐 이러고 나왔는데 의석 하나도 못 얻었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금 아직도 가슴 아픈 게,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가 벌써 이제 2년이란 말이죠. 근데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어요. 아무것도. 근데 이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 기독교계에서 아주 건강하지 못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하나가 뭐였냐면, 참사가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옆집 식구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내 가족을 죽였다. 뭐 이런 것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불성설이죠. 하나님 이러셨나요? 형벌을 받거나 재앙을 당하거나 징계나 징책을 당하는 모든 이유는 내 잘못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잘못. 그게 성경 원리입니다. 예레미야 그 31장 29절 30절을 가서 보면, 우리 김쌤께서도 그 성서 인문학 거기에서도 한번 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셨던데,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이가 신같이 각기 자기의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각기 자기의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자기 죄를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멀쩡히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엄한 사람을 죽였다. 이런 논리를 폈는데, 절대다수의 한국 신자들이 그걸 거기 아멘을 했단 말이에요. 동의를 표했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동의합니다라는 뜻이잖아요. 동의를 표했단 말이에요. 이런 악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 어쩜 좋을지 모르겠네, 이 기침.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두 번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골방신학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골방신학, 골방신앙. 그렇죠? 한국의 네로라 하는 나름대로 자칭,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주는 개혁적인 목사, 그리고 욕심없는 목사,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목회라는 목사로 유명한 이찬솔씨가 하필이면 이때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럴 때 골방에 들어가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거는 해석할 필요 없이 앞뒤 읽어만 봐도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게 그래요. 그건 그냥 그 바로 6절만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마태복음 그 6장 5절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만 끄집어서 그렇게 써버린 건데, 기도할 때 무조건 수모사란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도를 할 때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뭐 길거리 같은 데서 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위선자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기도를 그따위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외식적인 신앙생활 한 사람, 외식적인 위선적인 기도를 한 사람들, 개혁한 그 개혁개정에서는 외식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게 히포크릿, 위선적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이 골방 신학을 등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전서부터 있긴 했어도, 유난히 그 독재자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기독교계에서 주장하는 것이 정교분리란 말이에요. 예수가 언제 핏개 들었냐, 예수가 언제 정치했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정치와 신앙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독재자들이 무슨 일을 저질러도, 무슨 불의한 일을 저질러도 정치와 신앙은 분리가 되어야 하므로 그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어떤 신앙생활만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예수가 피켓을 들지 않았고 예수가 정치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라고 하면서 근거를 제시를 하는 건 굉장히 논리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경제에 대해서 단 한 말씀 하셨나요? 다른 사람들의 영역은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체육, 예술, 예수님이 체육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그럼 우리도 하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를 전개하는 건 참 논리 자체가 호술하고 빈약하고 수용할 수 없는 논리인데, 이렇게 말을 해도 말이에요,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배울 만큼 배운 양반들이 그런 말을 가지고 그냥 그렇지, 뭐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는 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왈가왈부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말해요,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또 이와 같이 기독자유당 뭐 이따구 걸 만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를 누구에게 보냈죠? 세상 임금인 바로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왜 보내요? 그렇죠? 세상 임금이 잘못하는 거를 커렉트하는 거죠. 그렇죠? 고치는 거죠. 그 세상 임금의 불의한 소나기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건져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 보면 내내 정치인이 왕을 중심으로 역사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이러한 환경,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꾸준하게 어떠한 자신만의 섭리를 계속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어떤 경우는 왕을 처단하고 어떤 경우는 그 왕이 지배하고 있는 어떤 나라들을 다 그 멸망시키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정치하고 사나하고 어떻게 딱 이렇게 떼어놓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처음에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이고, 이경인 집사님 왜 오늘도 못 가셨어요? 몸이 많이 여전히 아프신가 봐요. 지난주도 그랬는데, 병원이시군요. 안 가신 게 아니라 못 가신 거죠. 몸이 좀 아프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려도 되나? 위로의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고 전해드리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이렇게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이러한 말들을 하고 행동들을 했을까요? 자기들이 믿는 바대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의 신앙 윤리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신앙 윤리가. 그러니까 믿음은 말이에요, 삶의 형태와 내용을 결정져버려요. 그렇죠? 왜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시잖아요. 잘못된 삶을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날 무게, 저울에 달아서 무게를 재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추는요, 말씀을 달아놓으시고 이쪽에 그 사람의 삶을 달아놓으신다고요. 이 접시에다, 저울 접시에다가. 그렇게 재시는 거예요. 재시는데 너무 삶이 가벼워가지고 휙 올라가 버리면 그 사람은 좋은 판결을 받아낼래야 낼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은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으뜸은 사랑입니다 라는 말씀 아시죠? 우리는 이제 이전에 개혁한글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랬죠? 개혁개정 개혁한글은 그렇게 여전히 번역이 되어 있고, 공동번역은 우리 김쌤께서 좋아하시는 공동번역은 제일 위대한 것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더 바른 번역 같아요.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제일 큰 것은 이것도 좋아요. 제일은 그러면 순서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조금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영어 그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NASB 보면 다 greatest of these is greatest of these is love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들 중에 가장 greatest 가장 큰 것은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얘기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강조해놓은 장이에요. 사랑이 정말 믿음과 소망보다 더 커서 더 위대해서 그것보다 순서적으로 더 앞선 것이어서 the greatest of these three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가장 the greatest 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떼어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셨어요? 우리 신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자기 아들, begotten son, his begotten son이잖아요. his only son.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시잖아요. 어둠이라고 하는 세상에 보내시잖아요. 왜 보내신다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죠? 자신의 사람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고 다시 살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때 형벌을 면케해주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해서 믿음이 발생되는 거예요. 따로 떨려야 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생긴 사람은 장차 도래할 그리스도 나라의 입성득, 즉 천국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믿음, 소망 이거는 떼서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그냥 한문택이지. 그렇죠?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 우리 좀 서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니까 먼저 원론적인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말씀에 따라서 좀 질문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질문을 3개를 받았거든요. 다 개별적으로 물어오셨어요. 이메일로 2개, 그 다음에 톡으로 하나. 근데 이렇게 전부 이제 개별적으로 물어오시는데 사실은 어떤 건 개인적인 사정인데 어떤 건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톡 같으면 단톡방에 좀 해주시면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실 수 있고 또 우리 웹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좋고 말이죠. 이렇게 개인적인 사생활 부분은 이렇게 따로 따로 하시지만 아닌 것들은 좀 그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믿는다 라고 하는 거 믿는다 하는 게 우리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걸 알아요. 하나는 보통 이제 자연적인 믿음이고 하나는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자연적인 믿음은 뭐냐 하면 우리는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사물과 현상을 인식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경험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과 경험 등을 통해서 무엇을 인식했으면 이제 그것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경험 등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무엇을 믿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을 이렇게 딛고 걸어가잖아요. 걸으면서 땅이 쑥 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땅이 꺼질 것이라고 믿지 않아요. 안 꺼질 것이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이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리고 운전을 하는데 요즘 뭐 GPS를 쓴단 말이에요. 요즘 뭐 GPS가 발달이 되어가지고 전화기에 뭐 요즘에 앱을 다운받지 않아도 뭐 구글 같은 경우에서 제공을 하니까 운전은 GPS를 믿고 이제 운전을 하죠. 저는 얼마 전에 이 달라스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안 가본 지역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GPS 따라 가는데 근처를 뺑뺑뺑뺑 돈 적이 있어요. 아무튼 GPS 믿고 운전한단 말이죠. 그리고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먹고, 그다음 예뻐질 것이라고 믿고 성형수술을 하죠. 의사에게 얼굴을 맡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연적인 믿음은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GPS 믿고 운전을 했는데 뺑뺑뺑뺑 돌았단 말이에요. 한 20분 돌았어요. 거기에서 우계를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땅이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발자국을 떼지만 함정을 만들면 푹 빠져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먹었는데, 제 지금, 둘째 딸이, 스페인에 교환학생으로 갔는데, 학교에서 나온 돈 가지고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룸메이트, 아니, 그러니까 같이 여행 가고 했던 그 친구들이 전부, 식중독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할 거라고 그냥 먹었죠.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믿은 거죠. 하지만 식중독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형 실패하는 경우도 있죠. 예뻐질 것이라고 믿었지만 더 흉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자연적으로 우리가 뭘 믿어요. 뭐 가지고 우리 오감을 통해서 인식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사물과 현상을 인식했어요. 그러니까 인식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식과 정보가 쌓여졌다는 거죠. 생겼다라는 거. 그리고 또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 그리고 경험 등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무엇을 믿는데 이거는요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은 못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는 다르게 초자연적인 믿음이 있어요. 초자연적인 믿음. 성경에서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 다 아시죠? 이게 하박국에게 하느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 말씀을 신약에서도 세 번에 걸쳐서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로마서에, 갈라디아서에, 히브리서에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자연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초월적 존재인 신에 대한 믿음을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이므로, 초자연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내가 너를 믿어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지금 미국의 페트병에서 병모를 파는단 말이죠. 프랑스에서 수입한 에비앙 워러가 있어요. 에비앙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거는 한 병에 2불이 넘어갑니다. 한 2불 한, 파는 데에 따라서 좀 다른데, 2불 한 10센트에서 2불 50센트 정도가 돼요. 요만한 작은 페트병 하나에. 그런데, 24개 들어온 게 세일하면 2불 99전에 파는 게 있어요. 그런데, 뉴스를 보면 말이에요. 이 페트병 물이 결코 수돗물보다 좋지 않대요. 그래도 여전히 그 물이 굉장히 많이 팔리거든요. 그 물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물이 더 나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어보면 수돗물은 소독약 냄새가 나요, 여러분. 근데 그 물은 소독약 냄새는 안 나요. 소독약 냄새는. 그리고 또 어떤 물들은 증류수거든요. 증류수니까 당연히 안 나죠. 아무 냄새도 안 나죠. 증류수는 여러분들 건강에 안 좋은 거 아시죠? 그건 먹을 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도 막 팔아요. 그리고 물 같은 거, 그 물에 아기들은 분유를 타서 마시니까 드링킹 워러라고 쓴 것도 있고 거기에 증류수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어요. 그 아기들 분유 타는 건그 물을 갖다 써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 물을 사다 마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무조건 수돗물보다 더 좋다고 믿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 믿는다고 했었을 때는 이와 같은 자연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초월적 존재, 즉 초자연적인 존재인 신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민수기 23장 19절에 가서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거짓을 하지 않으신대요. 거짓말을. 그렇죠? 거짓이 없으시다는 거죠. 첫 번째, 거짓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거죠. 자신께서 하신 그 약속을 꼭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신에 대한 신에 대한 신뢰는 가능하다. 전적인 신뢰는. 그렇죠? 자연적인 믿음은요,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초자연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 그래서 그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믿음, 초자연적인 믿음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놓고 있냐면, 그 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놓고 있냐면, 거짓이 없으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신다. 실축셀축 그러면 몰라요. 그렇죠? 변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뱉어놓으신 말씀을 뭐 이렇게 돈 주소 담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초자연적인 신, 이 신의 신이 거짓이 없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므로 초자연적인 믿음은 오히려 자연적인 믿음보다 오히려 더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머리로 인식해서 믿어진 것과 하나님께서 영으로 주신 믿음과의 차이를 저는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 있잖아요. 기록된 성경 말씀. 이것을 믿는 건 초자연적인 믿음이에요. 하느님께서 자신의, 신께서 자신의 섭리를 드러내신 믿음이거든요. 그걸 믿는 건 하나님께서 영으로 주신 믿음인 거고요. 지금 집사님께서, 머리로 믿으시는 거, 그러니까 집사님께서 지금 머리라고 인식해서 믿어진 거 있잖아요. 이게 보통 축적된 경험이나,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집사님은 오감, 혹은 육감도 말하죠. 여섯 번째. 제6감,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사님이, 사물이나 현상을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과 정보가 생겼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그렇죠. 그것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해놓으신 것들을 믿는 것, 그것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에게 하는 질문들이 다 그런 질문이에요. 크게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신학적인 질문이거나 신앙 윤리에 관한 질문인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그 목사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설교를 통해서 말하는 것들도 사실은 사랑에 관한 부분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보면. 그렇죠? 소망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많지 않아요. 믿음에 관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믿음에 관한 것들. 그렇죠? 뭐 잘못된 것이든 잘된 것이든지 간에 믿음에 관한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초자연적인 믿음은 구체적으로 초자연적인 존재인 신을 믿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 하면, 그 신께서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변하지 않는 거. 저 변하지 않는다라고 조금 전에 그 초월적 존재, 초자연적인 존재인 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은 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신 건 다 참이시란 말이에요. 참.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 자신이 약속, 인류에게, 사람에게 약속해 주신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유튜브나 또 일종의 뭐 제야 설교자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저 같은 사람들 많이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들 가운데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저에게 어떤 분이 질문해 주셔서 그분 설교를 하나 들어봤어요. 단은 안 들어보고 제목이 눈에 띄길래 들어봤는데 그분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전히 그분도 동일하게 히브리서 5장 6장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고 그랬는데 그분 해석이 잘못되졌어요. 천천히 읽어만 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잘못되져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변하지 않으세요. 자신이 약속하신 걸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자신이 이루신 그 일을 실수라고 여겨야 취소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신이 구원해 주신 그 사람들, 그 사람은 왜 바꾸냐? 그 사람들이 건강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아파서 환자여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병을 치유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죽을 병. 그렇죠? 암 말기. 그래서 결국 죽었어요. 그 사람 다시 살려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내가 판단을 잘못했네? 쟤는 원래 구원해주면 안 될 놈이었네? 이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한테는. 그렇죠? 근데 그분이 나름대로 좀 유명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분의 성함을 말씀하신 분이 두 분 정도 계셨어요. 지난주인가 한번 하고 이렇게 두 번 정도 계셨는데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하고 그 다음 변하지 아니하시는 거,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신에 대해서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초월적인 존재의 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건데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그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말씀하신 약속에 대한 신뢰죠. 그렇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요. 그분의 말씀은.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능력에 관한 신뢰예요. 능력에 대한 신뢰. 내가 아무리 세상 임금의 학대가 강하고 말이에요. 그건 무도하고 그래서 나에게 구원이 임할 것 같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광대하신 하느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분의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귀가 막혀 있어서 우리의 세미한 그 신음 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구원의 능력에 관한 신뢰, 그렇죠? 이것이 초자연적인 존재의 신에 대한 초자연적인 믿음이고요. 초자연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건데 첫째는 그분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의 능력에 관한 신뢰라는 거죠. 그분은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다만 자신의 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악해 보이지만 인간들이 볼 때 어떤 경우는 악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선하시다. 언제나 선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저런 모습을 보니까 선하시네? 그래서 그 선하신 분이 신이실 거야 가 아니라 신이셔서 선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선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포함한 모든 행함은 그분의 행하심은 선하시다. 그분 자체가 선하시다라는 믿음. 그렇죠? 이것이 초자연적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하신 약속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포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때를 약간 뭐 지나서 아니 그때부터 뭐 해가지고 그 지금서부터 성경의 기록이 되어졌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말이죠. 뭐 당시에 대부분은 문맹이었을 것이고 또 그래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소수였을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 김쌤 같으신 분인데 그렇죠. 나름대로 이제 과학적인 분석을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고 주장을 하냐면, 이전에는 유일신 개념이 없었다라는 거죠. 유일신 개념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차도 중군 등에 있었던 여러 신들을 섬겼고,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야훼를 섬겼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유일신 개념이 그 이후에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펴시는 건데, 얼마 전에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뭐, 대학교에서, 요만한 그 조각을 발견을 했는데, 그 조각이 말이에요. 군사가 썼을 것 같이 그 병행내의 어떤 기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전까지 없었던 어떤 새로운 그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연대 측정을 하고는 뭐 그랬대요. 아무튼 뭐 그랬다는데 아주 몇 글자 안 써져 있는 거죠. 몇 문장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 한 가지 가지고 뭐 보편화 시킬 수는 없지만 그냥 추정을 하는 거죠. 추정 뭐냐면 병역 내의 일반 병사가 글을 썼다. 그러면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수가 문맹이라는 것이 그 주장이 틀릴 수도 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필사되어 온 사본들이 있을 것이다. 옛날에 그 사본들은 유실되기 쉬운 파피루스였잖아요. 갈대들 이렇게 펴가지고 쓴 것들이었으니까 오래 보관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또 하나 추정이 가능한 건데 그 이전서부터 포로기 이전서부터 사실은 문맹들이 아니었었으면 계속해서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해도 조각이기는 해도 조각 형태의 것이긴 해도 더 많은 그 성경의 기록들이 이전에 상당 부분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진보 시장에서 주장하는 것대로 가만히 보니까 이놈께 수메르 신화를 차용한 것이네. 똑같은 내용들이 있네. 아니면 흡사한 내용들이 있네. 이건 그저 신화에 불과하네.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 초자연적인 존재가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사실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좀 섬뜩하신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더 나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텍스트와 컨텍스트 이거 가지고요 사실 몇 년 전에 영훈 씨하고 이렇게 다툰 적이 있어요. 아규를 한 거죠. 논쟁을 벌인 거예요. 그게 지금 지워져 있는지 아직 남아져 있는지 모르지만 게시판에 옛날에 이렇게 썼거든요. 그럼 저는 텍스트와 컨텍스트에 대해서 그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컨텍스트의 산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컨텍스트 없는 상태에서 텍스트 산출이 가능하지 않다. 뭐 이렇게 주장들을 펴시는데 그 말씀은 반만 받아들이고 반은 못 받아들인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혹은 정치적 동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때의 그 시대에 그때의 문화에서 그때의 상황 정황 가운데서 그런 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혹은 정치적 동물이다 라고 하는 말. 근데 그 말을 2016년도에 우리가 쓴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시대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달라요. 쓰죠. 쓰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했었을 때 말을 했었을 때 그 텍스트 있잖아요. 우리 그걸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원리를. 그러니까 원리가 꼭 그 어떤 컨텍스트의 산물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충분히 말했을 수 있는 다른 시대, 다른 문화, 뭐 다른 지역, 다른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것을 충분히 말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저는 그런 것들을 텍스트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이 텍스트고 그래서 컨텍스트의 색을 묻혀서 텍스트를 해석해야만 한다. 저는 이것에 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텍스트는 텍스트로 신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세기의 유대인을 위한 책이 아니다, 성경은요. 온 인류를 위한 책이다. 시대를 떠고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넘고 그렇죠? 상황을 뛰어넘고 모든 인류에게 하늘의 섭리라는 그 원리를 적어놓은 책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가보면 구원에 대해 이렇게 써놓고 있죠. 그 은혜에 의해서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은혜는 우리가 쉽게 짐작이 되는데 믿음은 또 어떤 것이다. 은혜는 그리스도의 은혜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으로 이루신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건 신적인 사역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믿음은 믿음의 성격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어서 말을 해놓고 있는데 뭐냐면 믿음은 하늘의 선물이라고 해놓고 있거든요. 하늘의 선물이라고 해서 이 말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주체는 누구냐면 나예요. 나. 믿음의 주체는 하느님이 아니에요. 신이. 그러니까 I believe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I believe in 가시죠.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근데 내가 믿는 건데 그게 하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초월적 존재, 즉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을 안 믿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안 믿잖아요. 그리고 신이 선하시다는 것도 안 믿잖아요. 그리고 신이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도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서부터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와 같이 초자연적인 거. 그렇죠? 우리 이성만을 가지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 어떤 사실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 지성, 지식, 그렇죠? 우리 정보 이런 것 가지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해서 믿는 거고 초자연 존재가 한 말에 대해서 믿는 거고 그가 보여주신 행동이 행하심이 선하다라는 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하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 이게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신의 섭리의 발현이니까 당연히 신께서 자신의 섭리를 구현해 내는 것을 그와 같은 초자연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선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처음에 누가 써주셨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게 믿음에 대해서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일부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랍니다. 실상, 이게 휘포스 타시스 이런 원어가 있답니다. 이게 옛날에 말이에요. 오래전에 그 재산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어떤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소유한 재산을 법적으로 증명해주는 문서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문서 그게 보유하고 있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법적 증거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했었을 때 이 실상, 휘포스타시스는요, 히브리서 1장에 와서 보면 본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본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하늘의 영광을 다 가지고 빠뜨리지 않고 다 가지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입니다. 신이라는 얘기죠. 예수께서 신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본체대로의 모습입니다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휘포스타시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법적 증거요. 근데 그 법적 증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믿는 거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그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그렇죠? 그를 뭐로 믿어요? 구원자와 주로. 그렇죠? 그를 구원자와 주로 믿는 거예요. 구약은 성부시대,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뭐 예수시대, 그리고 그 이후 예수 승천 이후 성령시대 이렇게 나누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별로 달가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이해가 없는, 말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죄를 용서해주는 권세는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한테. 다만 그 사역을 전달해주는 거. 2000년 후를 사는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사역의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들의 속성이 하나님을 말을 하고 있지만 사역이 각각 다른 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4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단어로 쓰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실상, 한 번은 본체, 한 번은 확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동일한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 법적 증거라고 말하면서 즉 믿음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믿음을 가졌을 때 가졌던 휘포스타시스는 끝까지 휘포스타시스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 믿음을 처음 가졌을 때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어로 말하면 assurance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왜곡되고 있는 부분들이 한국 기독교에 많이 있다. 그냥 surely believe. 내가 확실히 믿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확신이라고 하는 건 내가 단순히 확실하게 믿는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차라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 하면 이걸 선택하십시오. 구원은 이렇게, 구원은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보증합니다. 차라리,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제가 더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실한 법적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를 믿는 거라는 거죠. 그를 무엇으로? 구세주와 주로, 구원자와 주로 믿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믿음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도 동일한 말이라는 거죠.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을 여기서는 확신이라고 번역됐는데, 처음에 가졌을,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확신을, 그 믿음을, 그 히포스타시스를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믿음은 하느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느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는 건데,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을 정리하면 크게 이렇게 돼요. 하나님, 즉 신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왜 혼란스러워져요, 여러분? 왜 저에게도 그렇게 많이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그 밖에 다른 인터넷을 그렇게 왜 리서치를 하죠? 왜 이렇게 여기저기 들어가서 이 목사님 설교도 듣고, 저 목사님들의 글도 읽고, 책도 사서 보시고, 왜 계속 이런 작업을 벌이시죠? 믿음이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지금 기독 자유당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고, 한국 기독교계에서 이제 교회를 나오세요, 교단을 나오세요, 이렇게 제가 강력하게 부르짖는 건 왜 그래요? 믿음이 올바로 서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근데 왜 그러냐면, 믿음이 혼란스러워서 그렇게 된 건데, 왜 혼란스러워지냐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더라. 지금까지도 말해요. 그리스 철학이 세상 모든 철학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대학교에서도 전부 그 그리스 철학 배운다면서요. 철학하시는 분들. 그렇죠? 지금 2016년 살고 있는 우리들도요. 여전히 서구 철학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그 그리스 철학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다니까요. 우리 머리에 주입된 많은 지식들이 그리스 철학을 근간으로 해서 만든 인문학 지식이라니까요. 사회과학 지식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 헬라인의 지혜를 가지고, 성경에는 이 헬라인의 지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조등학문. 그렇죠. 세상 철학. 그리고 속임수.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다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감히 초자연적인 믿음을 자기들이 난도질을 쳐달라니까, 난도질을 쳐보니까, 그 헬라인의 지혜를 가지고 그걸 해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막 깨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또 하나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찾던 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종교인들이 찾는 거. 표적. 지금도 찾잖아요. 그렇죠? 우연히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모양. 그렇죠? 우연은 그냥 우연이라니까요. 그렇죠? 아, 누가 그런 말을 했던데, 인터넷에 보니까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때문에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 그렇죠? 그리고 내가 경험 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것들, 그렇죠?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라고 하게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이 초자연적인 신에 대한 믿음은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존재인 신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밖에 진술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 보았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보셨어요? 그가 부활한 걸 보셨나요?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선물이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말이 돼? 세상 지식 가지고. 죽었다 살아나는 게 말이 돼? 세상 지식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이라고 하는 신이 존재한다는 거 말이 돼? 인간들이 너희들이 나약해서 어떤 그 슈퍼맨 같이 힘 센 어떤 존재를 만들어낸 거지, 너희들이. 그걸 신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시는 양반들이. 그렇죠? 그리고 표적을 쫓아다니더라, 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다, 라는 거죠.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책에 있는 말씀을 주로 드린 거예요. 이 책에 믿음 부분에 있는 거, 존 맥가던 목사님이 쓰신 거거든요. 원래 다른 책을 쓰셨는데 신학생들도 너무 어렵다 그래서 쉽게 썼대요. 그런데 쉽게 썼다고 하는 책을 제가 읽어봐도 그리 쉽지 않아요. 이거 예, 성경보다 훨씬 어렵게 썼어요. 성경이 훨씬 쉽습니다. 성경이 훨씬 이야기가 쉬워요. 또 어렵게 썼고 나름대로 제가 원래 뭐 쉽게 설명을 못 드리는 사람인데 그나마 쉽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볼까 하고 나름대로 이제 이분의 말한 것과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살을 붙여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뭐 지금까지 한국 장로교에서 성경만큼 어찌 보면 신학한 사람들은 장로교 신학을 한 사람들은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가 무슨 뭐 그런 책들 있잖아요. 거의 것은 제가 취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칼빈 것도 안 취했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나마 이 양반이 조금 다는 아니에요. 풍성하진 않아요. 그런데 잘 써놓으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사서 보시고 싶으신 분은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인데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질문을 받고 이렇게 해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작은 부분들을 이렇게 질문을 해오시거든요. 그게 다 믿음에 관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댓글창에 질문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야외예배를 드리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야외예배를 왜 드려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야외예배 드릴 때에 본문 말씀을 제가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도 유명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짐작고 남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드리고 24절부터 그 다음에 21절부터 24절 다시 읽으면서 24절이 반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면 좋겠고요.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여러분 극악무도한 세상 임금이 다수 인민들을 학대할 때에 정말 힘없는 사람들이 사지로 내몰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이 구절을 갖다 쓰더라.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은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건 행함을 말을 하고 있죠?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기독자 일당에서도 잘못된 믿음이긴 했지만 무엇을 행하자는 거잖아요. 법을 제정하자. 동성애 법을 제정하자. 그렇죠? 그리고 이슬람의 한반도의 상륙을 막기 위한 법을 제정하겠다. 그래서 국회 입성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행함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행함을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행함이야 하냐? 공의의 행함이어야 한다. 마르지 않은 정의의 행함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21절, 22절, 23절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의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례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래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거문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그렇죠. 예배도 집회도 수예배도 주일예배도 유명 강사 불러온 집회도 그 다음에 찬양 집회도 연합 집회도 부활절 연합 집회도 뭐 다 싫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공의가 무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자면 강처럼 흐르게 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요즘에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목사님들이 꽤 여럿이 되고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요. 보임에도 제가 여전히 답답한 건 뭐냐면 빌딩 안에서 뭘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하려고 해요. 그리고 더 깊은 지식을 전달하려고 한다니까요. 성경이 무슨 깊은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방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늘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은 초자연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렇죠. 그런데 자꾸 더 어렵게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답답한 게 단순히 대형교회의 그 일그러진 모습들을 지적해낸 것으로 끝나더라. 그래서 도덕적 타락들 있잖아요. 그 도덕적 해이를 지적을 하더라라는 거죠. 다수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행함으로 이와 같이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저희가 말하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는 것을 말하는 목사들 숫자는 적더라. 여전히 예배 회복을 말을 하고 있더라. 성경 공부를 말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신학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싫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싫다시잖아요. 이런 것 없이 이런 행함이 없이 하는 모든 그 종교행사 싫다시잖아요. 그렇죠. 내 삶에 불의와 왜곡이 계속 보이거든요. 내 삶에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저희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해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이 흐르는 공의와 정의가 내 가족에게 흘러 또 넘쳐가야죠. 내 인생에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사회에 흘러 넘치게 해야죠. 그게 빛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세상에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이 안 따라와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것도 제가 아마 지금까지 한 대여섯 번 질문을 받은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와 같이 우리가 불행한 일을 겪게 된 것이 조상 탓입니까? 우리 부모 탓이에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갔었을 때도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단 말이죠. 이게 한국에 무속신앙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무속신앙은 불교하고 사실은 많이 같은 그 방향으로 걸었단 말이에요. 보폭을 같이 했어요. 어깨동무를 같이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게 불교라는 게 아니라 많은 중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점쳐주고 살았단 말이에요. 많은 중들이. 그렇죠. 땡춘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그 무속신앙이 있고요. 또 풀러 신학교라고 하는 풀러 세미나리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신학교가 있는데 이게 잡탕 신학교예요. 별의별 신학을 다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아도 거기서 한국 사람들 목회학 박사 학위를 막 남발하는 학교예요. 뭐 학문적으로 발전을 보이지 않는 학교냐?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행동들을 막 하는 학교거든요. 그리고 또 LA 같은 경우 보면 그 논문을 돈 받고 번역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말로 1년에 한 번 그 훈련 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목회 경력 5년 이상이라는 것만 증명을 하면 목회 박사과정에 입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나름대로 아무거나 하나 집어서 한국 사정 잘 모르면 한국 사정의 어떤 주제를 선택을 해서 써내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뭐 페이지당 얼마 해서 돈을 지불해가지고 영어로 번역을 해서 제출하게 되면 웬만하면 목회학 박사가 되는 거죠. 그 학교에서 가계의 흐름의 저주를 끊어라 라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따위 걸 가르쳤던 미국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이윤호라는 사람이 배웠고 이 사람이 그런 책을 썼고요. 한국 기독교계 퍼뜨렸죠. 홍혜산이라는 여자 아시죠? 자칭 전도사. 그래서 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또 유튜브 보니까 공항에서 뭐 샬랄랄랄랄라 하면서 그 뭐 또 예언을 하고 말해 방언으로 그런 여자가 있었죠. 그 여자도 플로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걸 공부했나봐요, 그 여자도.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예레미야서 읽어드린 것처럼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조상 때문에,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워지셔도 돼요. 결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은 그리 아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다른 질문도 없으신가 봐요. 지금 10시 17분 제가 뭐 한 30분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1시간이 지났군요.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함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 저기 다녀오셨죠? 진도 그런 그 행동 가운데서, 그런 행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함을 하시면서 초자연적인 믿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말이죠. 그 성경을 펴시고 읽으시면, 그 집사님께서 하신 행동의 성격 같은 것들을 구술해 놓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런 거를 찾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다시 진도를 가실 때는 또 다른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댓글을 지금 쭉 올려보고 있어요. 또 다른 댓글이 없네요. 그래. 여기서 방송을 마칠까요, 여러분? 임종 전에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종 전에 구원받을 수 있죠. 이게 조금, 어떤 경우를 경험하셨거나, 아니면 깊은 생각을 하신 그때 하신 질문 같은데 제가 섣부르게 대답을 했죠. 그 임종 전에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뭐 이제 몸도 못 움직이시고 뭐 그런데 뭐 목사님들하고 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했는데 뭐 이제 임종이 다가오신 분이 나는 예수를 뭐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이랬을 때 그것을 효력이 있는 구원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해야 될 것이냐, 라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는 모르고요. 그 경험을 안 해봤고 그 사람 마음을 내가 못 들어가 봤으니까. 그런데 신께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그를 안으시면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를 넘어서는 일이 있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그 매형 중에 한 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제가 그때 한국에 가서 계속해서 이제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조그만 그 붐박스라고 하나요? 요만한 녹음기가 달려있는 거, 그거를, 사서, 제가 거기 이제 없을 때는 그 성경을 녹음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찬송가하고, 이렇게 계속, 듣게 이제 그렇게 해드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남에 매달렸던 강도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구원의 프로세싱을 다 충족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 케이스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무엇을 교리적으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한번 하려다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제가 좀 그 교만했던 거죠, 사실은.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예외 조항으로 돋보려야 되는데 감히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 신께서 자신이 뜻하는 바대로 원대로 이루셨다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굳이 설명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그 교리에 맞춰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거는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 있잖아요. 일단 회개가 필요하죠. 그리고 회개에도 정말 어떤 회개야 되죠?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회개여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런 회개가 있어줘야 하고, 그 다음에 진짜로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어떤 증거를 보이는 그 무엇이 좀 있어줘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구원의 프로세싱이라고 본다면 그 케이스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그런 케이스를 다 문 닫을 수는 없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제 생각엔 대개 케이스는 안 될 거라고 봐요. 대개 케이스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믿음을 오히려 신뢰를 해요. 땅이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가죠. 그래서 땅이 꺼질 수가 있어요. 무심코 가다 지지나서 길이 갈라진다니까요? 정말? 그렇죠? 그리고 이뻐질 것이라고 믿지만, 성형 부작용으로 눈이 안 감기는 경우도, 저기 보니까, 뭐, TV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자연적인 믿음을 오히려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데, 초자연적인 분, 신께서 말씀하신 대로는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실 거고 거짓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므로 그분의 말씀은 전적으로 신뢰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임종전의 구원의 구원은 가능하다. 다만 우리가 이해가 충분치 않을 수 있다. 이해가 충분치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약하다는 말과 강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쉽게 믿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방법 가지고 방법은요, 접근 방법만 모색하시면 되는 거예요. 접근 방법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일을, 예를 들어서 좀 더 활동적인 성격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조용히 책 보고 혼자 있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있는데, 혼자 있기를 즐겨하고 조용히 책 보는 사람 앞에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 좀 더 친해 보겠다고 말해. 우리 뭐 다음 주에 낚시 가실래요? 뭐 공원에 가서 고기 구워 먹을래요? 뭐 이래 가면서 접근하는 거 틀렸단 말이에요. 접근 방법에 관한 거, 그 방식에 관한 것만 모색하시고, 복음 전하는 건 어떤 방식 가지고 성공할 수 없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쉽게 믿어지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병철의 존재가 믿어져요. 이병철의 존재가. 예수는 안 믿어진다니까요. 믿어지지 않아요. 왜요? 인간인데 신이라는 걸 어떻게 믿어요? 인간인데 신이라는 걸. 그가 구원자라는 걸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믿는 거거든요. 2000년 전에 죽었대요. 그 죽음이 인간이 당할 죽음. 죽음의 성격도 다르고 죽음의 내용도 다르지만 우리 인간들이 당해야 할 형벌인 그 죽음을 대신 받아 죽은 거래요. 근데 2000년 전에 그 죽어 2000년 전에 사건인데 그 사건이 나에게 개별화 그리고 현재와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쉽게 믿어요? 어떻게? 그래서 무슨 진돗개전도 뭐 이런 거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꼭 뭐 물고 뭐 해서 놓지 마라. 그리고 뭐 매누리가 시아버지 전도하려고 하는데 꼬이꼬이 막 울고불고 똥고였더니 매누라가 너 왜 우니 뭐 이래가지고 하는 건 죄를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질 않아요.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긴요. 그냥 방법은 그냥 접근 방법만 모색하시고 나머지는요. 그때그때 보셔서 그분이 얼마만큼 이해를 할 수 있을까를 보시고 조금 던지시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시고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하시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약하다는 말과 강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많이들 하죠. 저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걸요? 믿음이 약하다는 말과 강하다는 말 저는 사용하지 않아요. 누가 믿음이 강한데요? 믿음이 좋다는 말, 믿음이 나쁘다는 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뭐 우리 어머니 믿음은 좋으세요 뭐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렇죠? 그 박집사님 참 믿음이 참 좋은데 하고 뭐 점점점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게 그 말이잖아요. 믿음이 강하다는 거, 믿음이 좋다는 거,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강하다 있는데 전 잘 사용하지 않아요. 누가 믿음이 강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거죠? 바울인가요? 바울은요, 그랬을 때가 있었죠. 근데 안 그랬을 때도 있잖아요.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늘의 선물이고요. 의롭다 칭해주시는 법적으로 칭해주시고 그 법적 의로움을 쭉 유지시켜주는 것도 신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로부터 오염도 누가 막아주고 있는 거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거라니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게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선한 법이 있고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의 법이 있는데 이게 내 안에서 두 개가 충돌한다. 근데 죄의 법이 이기더라. 그래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으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주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주랴. 그리고 나는 스스로 대답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어서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그렇죠? 성령의 일이에요. 누가 믿음이 강하고 누가 믿음이 약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에 노출되어 있느냐, 은혜는 얼마나 많은 뭐라고 해야 되나, 받고 사느냐죠.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죠. 그게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자꾸 자기의 죄가 발각되는 걸 자기가 아는 거고요.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에 따라, 말할 수 없는 탄식에 따라, 내가 바울과 같이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렇죠?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믿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죽음은 죽으리라 했던 그 엘리야가 결국 도망가잖아요.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그렇죠? 2대 850으로 맞짱 떠봤잖아요. 목숨 걸고 엘리야가. 근데 죽이겠다고 하니까, 죽이겠다고 하는데 또 도망가잖아요.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누가 믿음이 강하고 누가 믿음이 약해요. 문제는 자기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졌잖아요. 육신의 어떤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이때 자기가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어쩔 수 없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내가 뻔히 알고도 넘어지는 도다라는 거잖아요. 뻔히 알고도 쓰러지는 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믿음 강하다고 여러분들을 스스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장, 성숙, 이건 반만 좀 의미를 좀 잘 깨달아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려놓은 훈련을 많이 해서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성장시켜주는 분량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것 가지고 내가 강한 믿음의 소유자다 라고는 말 못해요. 왜요?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뻔히 알고도 나는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강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강한 군사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분이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예수가 나를 살아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그렇죠? 단원에서 이번에 국회의원이 새누리에서 다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새누리 찍은 사람들은 다 양심과 정의감이 없는 건가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모르는 거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고 있지만 무지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온 말씀처럼 뭐라고 해요? 재판장에 끌고 가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가진 사람들이 힘없는 자들을 재판장에 끌고 가잖아요. 제사장 앞으로 끌고 가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울 때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법이 있는데 우리의 법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예수를 매달아 죽였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리 그 제국의 총독이라고 할지라도 저 강도 눈물을 풀어주는 건 말이 안 돼. 명절날 한 명을 풀어주면 예수는 그지나 창기 같은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만나고 돌아다닌 죄밖에 없어요. 그렇죠. 약간 정신 이상해서 자기가 왕이라고 말한 것밖에 없어요. 실정법을 크게 어긴 게 없다니까요. 그럼 명절날 한 명 놓아주려면 예수를 놓아주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그 강도를 차라리 내려, 풀어주고, 놓아주고, 예수를 쳐잡아 죽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왜? 자기는 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뭐예요? 모세법! 근데 정확하게 모세법이 아니죠. 모세법을 지들 맘대로 왜곡한 자기들의 법이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정의감이 없는 거죠. 양심의 화인이 맞은 거예요. 옆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저도 안산을 가봤거든요. 도시가 작은 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안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학생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우리의 딸과 아들들이 죽었어요. 옆집에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한 달에만 걸리면 다 아는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목사님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없으신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는지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없겠어요? 바울도 흔들리는데, 저도 흔들리죠. 자주 흔들리죠. 그런데, 나이덕도 좀 보고, 그 다음에 그동안 성경을 읽는 습관이 이제 들었으니까 그냥 제자랑으로 듣지 말아주시고 하나의 예라고 예라고 알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을 청년 때에도 노를 다음날까지 가져가지 말라고 해서 가져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젊었을 적에 부부 간의 싸움을 하면. 제일 문제는요, 뭐냐 하면, 바깥에 나랑 관계 없는 사람은 문제가 안 돼요. 한 길로 흘려버리면 되니까. 내 가족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가족이 원수가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가족이 원수라니까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안 만나고 가족 내에서 만난다니까요. 매일같이. 그렇죠? 근데 그 저도 전해를 지금 살고 있는데 농담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엄청 많이 부부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분을 노를 다음날까지 가져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안 가져가져요? 어떤 사람은 막 일주일씩 가는데 저희 아내는 그렇지 못해 까먹어요. 그래서 한 시간 만에 다 까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성격이 안 그렇거든요. 하루를 가요. 어쩔 땐 이틀이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일도 안 풀어지지만 풀도록 노력을 했다는 거죠. 뭐냐면 그 기도를 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기도가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그냥 하는 거죠. 10초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10초를 하면 내 마음이 좀 달라져요. 그 다음날 아침에 조금이라도 사람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이건 한 예고요. 이와 같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금 마음이 동하지는 않지만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흔들리는 걸 조금 고쳐나갈 수가 있어요. 바울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까지는 안다더라도 그렇죠. 그 정말 사건화가 저는 사건을 많이 만드는 건데 사건이 되지도 않은 마음속의 일을 가지고 자기가 죽일 놈이라잖아요. 오므라 나는 공부한 사람으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려 하잖아요. 직접 저지르지도 않았으면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구원의 팔을 들이실 것입니다. 헌금 누가 더 많이 하냐고 들립니다. 제가 헌금 얘기했나요? 누가 더 많이 헌금 하냐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의 믿음의 접근 방법은 뭐 어떠신지요? 믿음의 접근 방법?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요? 아니면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렇게 하죠. 그냥 그 사람의 개별적으로 대화 나눌 땐 좀 쉽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정해놓고 있는 건 뭐냐면 앞으로 제가 30대보다 40대 보니까 활동력이 현저히 줄었고 40대보다 50대 들어와서 활동력이 반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만으로 55세인데 60 넘어가면 더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것을 모색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냥 직격탄을 날릴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고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 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도 뒤따르는 질문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 성경에 있는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내 언어로 말해보세요, 써보세요 그랬잖아요. 그 작업을 저는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질문도 이어지는 질문에 제가 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던지고 던지죠. 복음을 확 던져버려요. 돌직구 스타일이에요. 많이. 그래서 받아들여지는 분들은 받아들여지고 아닌 분들은 아니고. 아, 예수님도 안 받아들여졌는데 제가 뭐 얼마나 받아들여지겠어요? 근데 예수님도 돌직구 스타일이셨기 때문에 저도 그냥 돌직구로 많이 던지죠. 믿음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는데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행위 주체가 인간이라는 것 서로 어폐가 있지 않나요? 선물이라는 건 받는 사람이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초자연적인 믿음이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해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 고백은 누가 하냔 말이에요. 내가 한다고요. 내가 입을 열고요. 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 보이냐고요.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으니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앞에서 너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란 말이잖아요. 어떻게 증명해요? 내가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 제가 조금 전에 드린 거 믿음으로 믿음을 이르게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믿음을 이르게 하는 거 믿음을 이르게 하는 주체가 사실은 나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내가 순종함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은 초자연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철수가 연대만 했어도 이겠죠. 어제 추모식에도 안 났죠. 호남 민심이 민심만 이용하는 나쁜 놈 같습니다. 예, 안철수는 나쁜 놈이에요. 대통령 그 후보로 나왔을 때 저는 그때 보고 젊은 친구들에게 이때 야 지지할 놈이 따로 있지 어때 저런 놈을 지지하냐 그가 말하는 정의를 잘 봐라 성장이지 않더냐 제가 그가 말한 걸 봤거든요. 스쳐 말한지 모르지만 분배가 성장을 가로막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그거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 잘 기억은 못하는데 어떤 거 탁탁 거슬리는 거 기억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1991년에 아버지 부시가 이라크 쳐들어가기 전에 세계에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 그랬죠. 소련이 붕괴가 되고 그렇죠? 막 그랬을 때 혼란스러웠을 때 옛날에는 투서밋이 있었잖아요. 그 미국하고 소련 그렇죠. 근데 소련이 망가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유일한 초강대국이었을 때 미국의 대통령이 말한 거예요. 세계에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죠.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안철수가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그랬었어요.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분배가 성장을 가로막으면 안 된다. 우리 지금 김쌤께서 그 부분을 정말 전문가시니까 잘 써놓고 계시죠. 전 그렇게 경제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해도 그래도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알죠? 그러니까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난 그냥 말했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실수로 말했더라도 그냥 말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는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을 가로막으면 안 된다니까요.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고 믿는 자니까, 그는 결코 사진에 내몰리고 있는, 그래서 비정규직이 점차 늘어나고, 양산되고 있는 그와 같은 사회 현실 속에서 결코, 다수의 인민을 그것도 사지로 내몰린 사회 약한 고리에 하부구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랄 사람으로 안 보였던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나쁜 놈 맞죠. 그런데 김종인을 끌어들인 문제도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아요. 성경에서 행위는 참신자가 맺어야 할 열매이지 인간의 열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지는 못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해놓고 있잖아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을 뭐로 증명하냐고요. 하다못해 믿음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자들도 어떤 행함을 계속 부르짖잖아요. 동성애법을 만들자. 그렇죠? 이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상륙하지 못하게 하자, 이런 걸 법으로 만들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구원을 캐톨릭에서는요, 믿음에다가 자기들의 칠성자, 세븐 세크리피셜 액티비티라는 걸 해야만 하죠. 입교서부터 하는 그 일곱 단계.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으니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이 믿음을 실천한다는 거죠.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자동 발생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죠. 그렇죠? 10초 무슨 말씀인가요? 그것도 대단? 믿음의 강약이 헌금액수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근데 아까운지도 몰랐죠. 제가 한국에 가서 마음 아프게 해드린 분이 한 분 계세요. 그게 사실은 제 경험이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분도 마음 아프셨을 거예요. 제가 헌금 중독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헌금 중독자였습니다. 내 눈에도 안 아꼈어요. 내 눈에도 안 아꼈어요. 그건 헌금 중독이거든요. 전 그게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뉴 월드 오럴 이거 그렇죠. 무섭죠. 그런데 혹시 이 뉴 월드 오더에 그건 뭐죠? 뭐 막 그냥 방송에서 말하는 건데 일루미나티 세계 정보 뭐 이런 거 떠올리지 마세요. 언니 되는 건가요? 어느 분하고? 지영 씨가 아닌데 지영 씨 네? 지영 씨 아닌가요?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도 댓글 들어왔습니다. 질문하세요. 목사님 기침 안 하시네요. 지금 캔디를 계속 입에 물고 있잖아요. 좀 놔뒀어요. 선인장 열매 아시나요? 선인장 열매? 제가 지금 배하고요, 도라지하고 그거 먹어요. 잘 안 듣습니다. 그게 잘 안 들어요. 잘 안 듣고, 또 다른, 뭘 했나? 좀 안 듣더라고요. 근데 선인장 그게 좀 들어요. 근데 지금 철이 아니라서 간신히 그 오래된 거 몇 개 구해다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철이 아니라서 없는데 마켓을 좀 돌아다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더 사면 좀 완치가 될 것 같은데 여기가 그래도 여전히 간지러워요. 그래서 말이 좀 그렇죠. 자, 이제 뭐 질문이 이것으로 됐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아모스서 5장을 읽어드렸으니까 5월 15일 날 지금 이제 5월 15일 뭐 앞으로 한두 달 동안 뭐 광화문이 벅적벅적 걸릴지도 몰라요. 예상하건대 안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셔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좀 네 알겠습니다. 꾸준히 도라지 먹을게요. 예배를 드리시고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몇 바퀴를 좀 도시고 말이죠. 나름대로 좀 예배 나가시기 전에 말씀을 좀 묵상들 하시고 신자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함을 보일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지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좀 마치고 말에 여러분들이 꼭 친근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같이 식사들도 하시고 우리 작은 자계 헌금 없잖아요. 저에게 뭐 후원을 조금씩 해주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헌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고백하시고 또한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이시죠. 우리 형제간에 서로 지체간에 내가 밥 한 끼 사줘야지 이런 마음도 좀 가지시고 모이시고 그래서 교제를 나누시고 말이죠. 교제를 나누시면서도 저랑 그때 제가 한국 갔을 때 그랬던 것처럼 산막골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와 같은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설교를 지금 막 들어왔어요? 들으셨겠죠? 올려진 지는 꽤 됐는데 며칠 한 4월 됐죠? 지영언니 질문에 목사님 답하셨나요? 지영언니? 지금 지영언니라고 하고서 지명인가요? 두 분 다른 분이세요? 지영언니 질문이 뭐였죠? 저 위로 올려볼게요. 지영언니 질문, 믿음에 대해 자신이 없다는 거? 죄송합니다. 믿음에 대해 자신이 없다는 건 하나님께 선물을 못 받았다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들으신 분은 마태복음 25장에 조금 내릴게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 비유하시죠. 근데 나를 섬겼다. 섬긴 건 사랑한 거죠. 그렇죠?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고팠을 때,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뭐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섬긴 사람이 있고 나를 섬기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죠. 주님, 주께서 굶주리고 헐벗고 뭐 목마르고 옥에 갇히고 편치 않으셨을 때 제가 섬겼나이다. 그런데 그 섬겼다고 한 사람을 왼편에 염소 취급을 하고 예수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예수님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 죄송합니다 소리가 안 나왔죠. 그러니까 확신이 없었던 거죠. 자기가 예수를 신으로 섬겼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편 양으로 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좋은 이웃이더냐, 누가 선한 이웃이더냐 라고 했을 때 선한 이웃은 뭐예요? 로마서 13장 말씀대로 율법의 완성을 이룬 자거든요. 율법의 완성을 이룬 자가 그 사마리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지나갔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다수의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때 유대인들 제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히브리서 말씀에 의거하면 이들은 죄를 반드시 그때 용서 받아야만 하는 거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꼭 가야 됐으면 했던 거예요. 지금처럼 교회 가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때. 그냥 갔었어야만 됐어요. 그 1년에 한 번 드리는 저거, 그 제사 때, 그럼 제사장도 엄청 많은데, 그렇죠? 자기가 제사를 집전할 기회가 얼마나 있겠냐고요. 좋아요, 중간에 어떤 절기에 자기가 또 등판했다고 쳐요. 그래도 그 절기가 몇 개나 있어요. 그럼 뭐 잘해, 6개월에 한 번 나한테 기회가 돌아올까 말까 한 거예요, 사실 제사 집전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제사장은 그 제사에 가야만 해요. 급하죠? 약속 시간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선한 이웃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룬 사람으로 말씀 안 하시나요, 그리스도가?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보니까 측은지심이 들었네요. 그리고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그렇죠? 그를, 이렇게 좀, 뭐 병 좀 싸매게 해주고, 그 어디로 데려갔잖아요. 그 뭐, 그렇죠? 여관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돈을 줘가지고 좀 보살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믿음이라는 선물을 꼭 못 받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자꾸 구원파들도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 이거 묻고, 장로교에서도 묻고, 맨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거 묻는데, 사실은요, 우리는 자꾸 의심이 들어요. 의심이 드는 게 당연한 존재예요. 왜요? 우리는 자연적인 몸을 입고 있으니까, 아직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 상태가 아니니까, 자꾸 육신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래서 그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주세요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는 거, 그게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그 믿음 없단 소리 들을까봐 자꾸 그냥 언제나 막 아멘 빠들 있죠. 그리고 정말 늘상 평안히 사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과 같은 모습이 차라리 낫다니까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랴라고 하면서 내가 이와 같이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거로 알면서도 뻔히 죄를 짓더라라는 글을 써서 후대까지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그와 같이 그 부주리한 모습, 연약해서 쓰러졌던 모습, 그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왜곡된 삶의 모습들을 형제들하고 사실 나누는 게 좋은 겁니다.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러이러할 때 이렇게 약하고 연약해서 의심이 가지고 불안한데요 라고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같이 나누고 하는 게 사실은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이윤정님이시구나. 그러니까 근데 지명 이렇게 쓰신 건가요? 지명? 아, 그렇게 쓰신 거군요. 아, 네. 이제 질문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아, 지금 이번 주는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믿음은 굉장히 큰 주제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좀 이제 어떤 구체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작게 말이죠. 이렇게 크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좁혀가지 못했잖아요. 이야기들이 이렇게 좁혀가야지 조금 더 분명하게 들리고 말이에요. 그런데 좀 이렇게 좀 벌려놨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해도 여러분들 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이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교회에 열심을 해야 좋습니다라는 믿음이라는 목사들의 그릇된 가르침. 이게 뭐 꼭 그릇됐다고는 말씀할 수 없죠. 그렇죠? 교회가 건강하면 열심히 지체로서 열심히 하는 건 좋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종교적 권세를 더 드높이고 말이죠. 교회의 세를 더 크게 하고 사람 뿔리게 기업이 매출 올리듯이 뭐 그렇게 하게 하려고 열심히 하고 또 뺑뺑이 돌리고 말이죠. 이번에 여러분 신촌에 뭐 교회가 있죠? 윤석전인가 뭐 하는 사람이 예배까지 이렇게 그 사람은 수요 예배도 안 나오면 지옥 간다 그런데요. 그것도 다른 데 가서 예배드리면 안 되고 꼭 자기 설교를 듣고 자기가 집전하는 제사장인 자기가 집전하는 그 예배에 참석해야만 된다고 하면 수요 예배도 안 나오면 지옥 간다 그러고 막 그런 영적인 깡패 같은 놈인데 그런 자가 교회를 예배를 그 일요일날 안 하고 말이죠. 그 선공동화로 나갔다는 거죠. 참.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말하는 그 교회의 열심을 해야 하는 거, 그걸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지만 여러분 전 작은 자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건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픈데 의사를 찾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몸을 맡길 의사는요 거짓이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낫게 해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반드시 낫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낫게 해주신 다음에 반드시 그 질병이 다시 걸리지 않게끔 말이죠. 그죠?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살아가게끔 해주시는 분이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악용을 한다는 뜻.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우리가 일단 독재 세력을 심판했습니다. 희망을 가지시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삶을 살아나가십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